HUBS 어느 날 하늘에서 날저기가 떨어졌어요. 제목 꿈꾸는 것들. 날씨는 맑음. 오늘도 어김없이 날저기를 펼쳐주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번 주까지는 날이 제법 춥더니 이번 주는 또 긴팔 옷이 더울 만큼 햇볕이 따뜻합니다. 시원한 바람에 색색으로 물든 단풍까지 더해져 가을을 만끽하기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날씨가 좋은 날이면 당장 한강으로 달려와서 여유롭게 피크닉이나 하고 싶지만 불행히도 날씨가 좋은 날은 꼭 수업이 있는 거 있죠? 공강날은 매번 비만 주룩주룩 오더니 이럴 땐 제멋대로인 날씨가 참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비가 오면 하기로 마음먹었던 일들을 할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도 이렇게 시간이 없어서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하고 싶은 일을 못한 적 있으신가요? 우린 언젠가 이 꿈들을 이루기 위해서 버킷리스트를 세우곤 하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매번 설렘 가득히 적어두는 이 버킷리스트에 대해 얘기해볼까 합니다. 임재범의 이 밤이 지나면 여러분은 다들 버킷리스트를 써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하고 싶은 일이 떠오르거나 사고 싶은 것이 생길 때마다 잊지 않기 위해서 바로 휴대폰 메모장에 적어두곤 합니다. 덕분에 메모장이 버킷리스트로 빼곡히 차있죠. 제 버킷리스트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 바로 혼자 여행하기인데요. 사실 저는 아직 한 번도 해외에 나가본 적이 없어서 만약 혼자 여행을 갈 수 있다면 눈이 내리는 겨울에 꼭 삿포로에 가고 싶습니다. 눈이 거의 오지 않는 지역에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소복히 쌓인 눈 사이에서 온천을 즐기는 것을 항상 꿈꿨거든요. 조용한 노천 온천에서 하얗게 내리는 눈을 보며 오롯이 혼자만의 시간을 만끽할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아요. 좋아하는 노래와 시원한 차 한 잔까지 곁들이면 더할 나위 없고요. 제 오랜 바람, 언젠간 이뤄질 수 있겠죠? 사랑 나는 멀리 새소년의 눈 돌아가지 않아 무슨 말이지만 자기소문 빼곡한 버킷리스트를 내리다 보니 다소 추상적으로 써뒀던 목록들도 보이네요. 어른이 되기라니. 제가 읽으면서도 참 오글거리긴 한데 아마 이 버킷리스트를 쓸 때는 어른이 된다는 것에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실수도 하면 안 될 것 같고 외로워하지도 않아야 할 것 같고 인간관계도 좋아야 할 것 같고 20살을 앞뒀던 10대의 저에게 어른은 존경의 대상이면서도 그 자체로 롤모델이었답니다. 그런데 20살이 되고 진짜 어른이 무엇인지에 대해 배우게 되면서 어른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똑같이 실수하고 힘들어하고 약해지지만 그 순간을 이겨내고 버텨내는 데 익숙해진 존재가 어른이었던 거죠. 아직은 닥친 문제에 그대로 무너져버리고 어떻게 툭툭 털고 일어나야 할지 몰라 헤매고 있지만 주어진 일상을 열심히 살아내다 보면 저도 언젠가 어른이 되기라는 버킷리스트의 두 줄을 쭉쭉 긋고 후련하게 웃을 수 있겠죠? Give me some love, 어색한 우리 사이 잔나비의 로켓 Love, love, 말로 하긴 나 뜨거운 여전히 이른 듯한 우리의 춤소리 Love, love, love Hey, sexy lady 접힌 나는 달 위에 어색슬레이데 우리 둘은 토끼 한 살 불발리 달마냥 끈적하게 이 밤을 또 밝혀주리라 그때 나의 유니버스 힘찬 나의 로켓을 저 멀리 날 보내줘 로로로로로 Give me some love 어색한 우리 사이 하나의 해답 Love love 말로 하긴 나 뜨거운 여전히 이른 듯한 우리의 춤소리 Love love love 섹슬레이드 그때 그 뒷모습에 섹슬레이드 난 너무도 눈이 부셔 무릎을 꿇고서 경건하게 두 손은 그 허리춤으로 그때 나의 유니버스 힘찬 나의 로켓을 저 멀리 날 보내줘 누구나 가슴 한켠에 소중히 품고 있는 버킷리스트에 대해 끄적여봤습니다. 지금 써둔 버킷리스트들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너무 조급해하지 않아도 돼요. 삶을 살아가며 나도 모르게 이뤄낼 수도 있고 정말 해내고 싶은 일이라면 그 간절함에 부응해 언젠가 꼭 기회가 찾아올 테니까요. 날씨가 더웠다 추웠다 변덕입니다. 다들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고 우리는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다시 날짜기 앞으로 모여요. 오늘의 목소리는 배윤, 음향은 윤리갱이었습니다. 2023년 11월 3일 김유진 씀.